작년에 아내가 임신을 하고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이제 첫째를 돌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첫째 딸 예아를 이제 유치원에 보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하는 이제 유치원을 알아보고 또 유치원에 가면 엄청 재미있다, 친구들도 많고 신난다 그래서 몇 주간의 설득을 끝에 유치원에 이제 가겠다고 해서 이제 유치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미국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잘 부탁한다고 하고 엄청 크고 이제 재밌는 장난감이 많으니까 그곳에 막 시선이 팔려서 엄마 아빠 가도 된다고 이제 그러고 와서 또 흔쾌히 잘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데 아직도 너무 어린데 엄마 아빠 없이도 이 아이가 잘 지낼 수 있을지 또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또 너무 궁금하니까 참지 못하고 계속 그 창문을 통해서 계속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아이를 바라보게 되는 거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직 어린데 그냥 두고 온 것에 너무 미안하고 또 어떻게 지낼지 너무 궁금한 거서 막 참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역으로 인해 이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 심겨지게 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지만 그들과 오랫동안 계속 함께하지 못하고 그곳의 대적들로 인하여서 그들을 떠나게 되어서 그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던 마음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지금 아덴에 머무는 것을 우리만 좋게 생각하여서 참지 못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고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1절에도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5절에도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지금 아덴에 와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너무나 궁금하고 참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가 맺은 그 수고가 그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데, 혹시나 사단이 시험하여서 그 수고를 헛되게 하지는 않을런지,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인 이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2절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5절에도 너의 믿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단지 그냥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알아보고 바울에게 그것들을 보고하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위로하고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환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또 그런 점에서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인생의 길에 크고 작은 환난을 놓아두시는 것이에요. 마치 가나안 향하여서 이 광야를 그 지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쓰디 쓴이 마라의 샘물이 놓여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이런 환난의 샘들을 놓아두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시험에 넘어지라고 하는 우리로 이것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 믿음이 어떠한지, 그 믿음이 정말 실지하는 믿음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5절에 다시 보면 바울이 참지 못하여서 디모데를 보내기까지 그렇게도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라고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은 성도의 현재의 상태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기 위함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믿음이 없으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도 가질 수 없고 성도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 환난과 유혹도 이겨낼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의 노예가 될 뿐인 거죠. 믿음은 능히 약한 자들,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게 하는 방패이고 또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들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시거나 그를 의롭다 하시는 그 기준도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보다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로 받았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옮기신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아니한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일까요?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왔을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굳건하면 그 어떠한 환난이 와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작은 문제들 가운데서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신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지 그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자라고 있는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회의 지체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혹여나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 주위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여서 자라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또한 혹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잘 자라도록 또한 그 믿음이 잘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바울이 디모데를 그들을 위로하고자 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디모데와 같은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본문 말씀해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여를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고충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부터 다시 와서 지금 그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굳게 잘 서 있는지를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너희들이 너무나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를 너무나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인가요? 바울은 막 엄청 보고 싶다고 해서 디모데까지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날 버리고 떠나간 사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슬플까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디모데까지 보내는 이 바울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7절에도 보면 우리가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해요. 바울도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일행들도 우리가 비록 너희들과 짧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말씀을 심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위로를 받았던 것이 너희가 믿음으로 굳게 서니까 우리가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해요. 살 수 있게 그래서 9절 10절에 바울이 그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해요. 그리하여서 더욱더 그들을 중보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어야 할 성도와 목회자의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바로 아름다운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아름다운 관계. 이 관계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목회자인 저는 제가 성도님께 더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여서 더 많은 사랑과 또 위로와 격려들을 하지 못하여서 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인데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나 늘 창피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지칠 때 성도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베풀어 주시고 또 관심과 또 위로로 또 공급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여서 목회자의 결정을 따라준 그 성도님들을 보며 그 믿음에 감사하고 또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정말 더 깊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가 이러한 관계가 돼야 합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서로가 서로를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위한 이 바울의 중보기도의 세 번째 내용으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거룩함에 조금도 흠이 없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것보다는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의 거룩함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는 올바른 성경적인 종말론은 미래에 대한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측 또 어떤 사람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 것인지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현재 삶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종말론이라고 하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막 어떤 징조가 있고 또 어떠한 시기와 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까 기근과 또 어떤 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막 징조들을 대한 예측이 난무하면서 사람들의 흉흉한 소문들이 있고 그런 혼란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말론에 관한 성경적인 종말론은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올라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내 삶을 주님 앞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과 떨림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영어로 보면 So that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성도의 거룩함, 그 구별됨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구별된 모습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할 때 그리하여 구별된 거룩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1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이야기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 구원, 이 거룩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그의 구원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주의 백성들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참된 사랑이 사라져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때일수록 마지막 날이 가까울 때일수록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떠한 습관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는 더욱 사랑으로 섬기며 환난 가운데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서 그리하여서 서로 살게 되는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서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